끌려 너는 와. 솔직히 난 답답해. 네가 좋은데 아직까지도 못한 거. Hey baby 깨리죠. 꼭 꼭 꼭 두고 볼 수 없어. 뚝 뚝 뚝 눈물이 나올 때 길에서 내게 얘기해. 아직은 때가 아닌데 넌 항상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네.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바라보는 나 지켜보던 날 이제는 믿지 않기를 바래.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아픈 사랑하는 건데. Oh 안 돼 이제는 고백할게.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맡겨줄게. 어제까지 친구였지만 오늘부터 내가 네 남자 할게. 와서 미치겠어. 널 보면 멈춰있어. 내 맘이 어쩔 줄을 몰라 밤새 뒤처졌어. 매일이 새로웠어. 너 때문에 설레였어. 오늘 하루 넌 어떻게 생각해. 이젠 친구와 나눠볼게. 깊은 눈에 넌 몰라 기억해. 별 그리긴 두 볼에 힘 맞출게. 너 오늘부터 내거 할래. 어느쯤에 주어진 너의 손을 따뜻하게 약속할게요.